2017년 후오 하오토 그랜드상 유술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4일 귀국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의 후오 하오토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26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 선수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림성심 선수는 여자 52kg급 경기에서 영예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